6.25 미제반대 투쟁의 날에 주음해서 23일 근로단체들에서 복수교리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신촌박물관, 수산이 기급교양관 교양마당에서 각각 진행된 모임들에는 청년동맹, 농근맹, 요맹, 관계부문 일꾼들, 청년학생들,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 요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들에서 발언자들은 1950년 6월 정수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집어삼키려고 침략전쟁에 불을 지른 미제가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신촌과 수산 땅에서 감행한 산륙만행을 단죄 규탄했습니다. 그들은 만일 미제가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전쟁에 불을 지른다면 인민군대와 함께 조국 수호전에 떨쳐 일어나 원수들을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리고 쌓이고 쌓인 민족의 원한을 천백배로 풀고야 말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모임들에서는 복수결의 시가 랑성되었습니다.